난 적은 없었나요? 어쩜 우리 본 적도 없었나요? 마주한 모습은 바람과 시간만 다를 뿐 선명한 어제의 I've been always here to live with you forever. 알 것 같은 유난히 빛나는 그 눈빛. All the time with you and all the time behind you. 우린 어쩌면 사랑했거나 사랑하겠죠. 보면 I've been always here.